야 유난히까만 밤 혼자 뜨는 달도 예뻤어 움츠러든 나의 맘을 두드린 건 너였어 하늘 거리는 바람결처럼 날 흔들고 팔았던 심장은 너에게 계속 물들어 넌 모를 거야 이 모든 게 기적인지 아팠던 어느 날의 슬픔 따윈 버리지 무표정한 얼굴 위로 미소 번져 넌 또 없을 이 감동을 내 맘으로 던져 내 맘에 또 오지 않을 것 같던 따스한 그 계절도 나비처럼 날아든 널 따라 내 품에 온갈까 쉴 새 없이 날 어지럽히는 수많은 널 향한 물음표 이래서부터 여기까지 너를 알고만 싶어져 별보다 새하얀 네 미소가 내 맘속에 쏟아지면 투명한 너란 선율 속을 끝도 없이 걷는 듯해 내 손을 잡아 처음부터 우리였던 것처럼 너와 나는 분명히 운명인 테니까 만큼 네가 좋은 이유들만 가득해져 가 Love, love, love is shining light 너와 함께라면 그 길이 어디든 빛으로 물들 거야 너라면 아득했던 꿈도 잡힐 듯 가까워져 어렵기만 했던 세상도 내 편이 된 것처럼 누군가 그랬지 인생은 살아볼 만하다고 네가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몰랐었다고 말이 필요해 나의 곁에 눈부신 너인데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은 네가 있는데 무슨 일 있어도 이거 하나만은 꼭 약속해줄게 내가 네 눈물이 되는 일은 죽어도 없다고 사막 속 꽃처럼 네 숨결이 내 맘속에 피어나면 너라는 나만 알고 있는 천국 속을 걷는 듯해 내 손을 잡아 처음부터 우리였던 것처럼 너와 나는 분명히 운명인 테니까 Love, love, I'm falling in love 셀 수 없을 만큼 네가 좋은 이유들만 가득해져 가 함께라면 그 길이 어디든 빛으로 물들 거야 I'm falling in love 나만의 정원 속 하나뿐인 예쁜 꽃 너만 바라볼게 Love is shining light 남겨진 모든 날 우리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 어쩔 수가 없지 네가 없는 그때로 난 돌아가는 방법 답이 잊었어 그대로 난 새벽별처럼 희미하게 사라지지 않기로 약속해 넌 약속해줘 멀어지지 않기로 오늘보다 내일 더 예쁜 날이 될 거였던 이 눈물도 다 없도록 너만을 지켜줄게 girl 사랑할 수 있는 네가 곁에 있어서 오직 너만을 위한 사랑을 피웠어